50 languages. 53 53 المتاجر 가게들 إننا نفتش عن متجر للألبسة الرياضية. 우리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إننا نفتش عن ملحمة. 우리는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إننا نفتش عن صيدلية.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어요. نريد أن نشتري كرة قدم. 우리는 축구공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축구공을 사고 싶어요. نريد أن نشتري سلامي.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어요. نريد أن نشتري أدوية. 우리는 약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약을 사고 싶어요. نفتش عن محل رياضة لشراء كرة قدم. 우리는 축구공을 사려고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축구공을 사려고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نفتش عن ملحمة لشراء سلامي.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려고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려고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نفتش عن صيدلية لشراء أدوية. 우리는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고 있어요. إني أفتش عن سائق. 저는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저는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أفتش عن محل تصوير. 저는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أفتش عن محل بيع حلويات. 저는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저는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إني أنوي شراء خاتم. 저는 사실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إني أنوي شراء فيلم. 저는 사실 필름을 살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필름을 살 계획이에요. إني أنوي شراء كعكة. 저는 사실 케이크를 살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케이크를 살 계획이에요. أفتش عن صائغ لشراء خاتم. 저는 반지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저는 반지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إني أفتش عن محل تصوير لأشتري فيلما. 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أفتش عن محل حلويات لأشتري كعكة. 저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저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